I'm a smarter baby, smarter, smarter baby, smarter. 하늘 보면 별까지 깜빡했을 떨까지. Wanna be a winner, wanna be a winner. Kill it, baby, 때까지 난 나비가 될 애쓰니. 원하는 건 승리란 놈. I call it sugar, my sugar, sugar. 플랜대로라면 놓칠 리가. Seraphim.